절세의 애곡자의 한평생을 노래합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두의 행군길 이어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 아나오리. 백두영봉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천만 국민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주는 한 편의 노래가 시대의 하늘가에 힘차게 미아리 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 걸어온 역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계속되어 오늘까지 승리하여 온 영광 넘친 노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 보원영의 길이다. 성스러운 주체혁명 역을 빛나게 계속 완성해 나가실 굳은 결의를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우신 우리의 고전 쪽 명작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힘차게 울려가는 노래의 구절구절을 따라 부르는 우리들의 눈앞에 학생들과 함께 어은동 군사야영지에서 군사야영의 나날을 보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이 뜨겁게 하려합니다.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과 아름드리 밤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앉은 군사야영지에서 훈련이 계속되고 있던 주체 50일 1962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이날 야영생들은 제시된 훈련 강령에 따라 야영지의 제의를 가파롭고 험한 거지에서 투하된 적 항공 육전대를 소탕하는 전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분대 지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행군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구분대는 투하된 적 항공 육전대를 219의 기습 섬유랄 전투중앙과 임무를 받았습니다. 적 항공 육전대는 증강된 한계 대대 역량으로서 수적으로 우세하며 높은 곳에 틀고 앉아 바다로부터 상륙해올 증원 부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적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증원과 임무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시 조급지휘 성원들을 불러 자신의 판단과 결심을 알려주신 다음 전투 임무를 하달하시고 공격 출발 진지를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드디어 공격 신호가 올랐습니다. 공격이 시작돼서 구분대가 개활지대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적 비행대의 폭격이 시작되는 불의의 중앙이 조성됐습니다. 이런 중앙에서는 의뢰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신속히 은폐하게 돼 있으나 장군님께서는 쩌렁쩌렁한 음색으로 공격 속도를 더욱 높여 적들이 차지한 고지계선으로 재빨리 접근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장군님의 영활한 지휘로 적 비행대의 타격에서 벗어나자 이번엔 적들의 중기관총 집중사격이라는 새로운 정황이 생겼습니다. 이 긴박한 사태에 대해 조해서 장군님께서는 즉시 배속된 중기관총 부대와 구분대의 경기관총 일제사격으로 적 중기관총들을 제압하도록 하시는 한편 구분대의 일부 용량을 좌우 이측으로 진출시켜 측면 타격을 가하도록 하셨습니다. 적들이 혼란에 빠진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돌격아 푸르라는 장군님의 구령소리가 외성처럼 울렸습니다. 만세의 함성이 터져오르는 속에 전체 구분대가 일제히 돌격이로 넘어가 고지를 단숨에 점령했습니다. 이날 전술훈련에서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신속한 중앙 판단과 정확한 결심 채택, 영활하고 대담한 전투지휘는 전체 야영생들과 군사교관들의 끝없는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윽고 야영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즐거운 오락회로 한때를 보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체 야영생들의 한결같은 요청에 따라 시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를 읊으셨습니다. 시를 읊으신 장군님께서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선에서 무장을 놓을 수 없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가는 여기에 주체혁명 여부 완성을 위한 열쇠가 있다고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야용생들은 강철의 대군을 이끄시고 백두의 행군길을 곧바로 이어가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크라큰 격정 속에 받아들이며 또 한 분의 백두의 촌출 명장을 경건히 우러렀습니다. 천만대족을 쥐락펴락하시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 백두의 촌출 명장 김정일 장군님의 뛰어난 지략과 무비의 담력, 철석의 오이지가 세차게 맥박치는 너래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진정 감명 깊게 울리는 노래와 더불어 우리는 조선의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리라 하시던 그 어떤 원수도 다치지 못하게 내 조국을 영원히 지켜가리라 하시던 그날의 맹세를 지켜 선군의 기치 높이 우리 조국을 천만대적도 감히 범주 못하는 필승불패의 강국으로 인민의 만복이 꽃피나는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전전시켜 주신 어버이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그날이 울려 퍼진 절세 위인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은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옥색에 틀어잡으며 우리 모두를 주체혁명 여부 완성의 한 길로 힘있게 떠밀어주고 있거니 우리 천만 군민은 사상도 영도도 풍모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냐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 따라 우리의 영원한 진군 노인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감으로써 주체혁명역, 선군혁명역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안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행군길 이어 주체혁명위협의 최후 승리 아나오리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